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이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또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안식은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이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조금은 문맥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안식의 약속과 또 순종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을 권면했는데 갑자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또한 기도할 때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각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 문맥 가운데 성경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들의 불신앙과 또 불순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의 말씀에도 보면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맥락에서 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과 통찰력은 결국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할 영적이며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밝히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게 만드는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죽여서 제물로 드릴 때에 자를 때에 그 사용하던 그 검이 좌우의 날선 그 검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 저자가 염두에 두고서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검보다도 비교가 안될 만큼 잘 배워지는 예리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다 드러나서 숨길 것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지금 본문이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밝히 드러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서 우리의 불신앙적인 마음과 불순종한 이 마음을, 그 모든 죄악들을 그 어느 것도 숨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밝히 드러날 죄악들, 밝히 드러날 거짓들과 또 위선들을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 내 죄악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민과 내 걱정, 내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내 자신을 비추어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내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감찰하는, 판단하는 그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자인지,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사는 자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그 기준을 바라봐야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인지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여서 참된 안식에 들어갈 때에,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안식 가운데 참된 만족감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교로, 이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나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다시 돌아가려는 그 유혹에 직면한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이며, 그들로 하여금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러한 기록 목적에 따라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논증을 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반부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천사나 모세나 또는 레위 제사장 등 동물의 희생 제사 등보다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오늘 본문 14절부터는 대제사장과 비교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 그리스도께서 더 뛰어나시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회개를 하고 정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또다시 순례자의 길을, 이 영적인 삶을, 이 영적인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앞에서 모든 백성의 죄를 씻기기 위해 드린 그 제물을 받으시고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통하여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구약의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단한 번이지만 믿는 모든 자에게 효력이 있는 once and for all 이 제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인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구약적인 제사, 곧 율법 중심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유혹을 크게 받고 있었던 터라서 지금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율법에 사로잡혀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말고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까지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굳게 믿고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이 겪는 가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권세로 그것들을 물리치시고 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 머리 둘 곳도 없이 돌아다니시며, 가난과 굶주림, 추위를 겪으시고, 또 가족들과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다 겪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셨기에,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다라고 하는데 전에 이 개역한글로 보면 체휼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함께 고난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똑같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아픔과 슬픔 그 고통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시험 가운데서는 죄는 없으신, 그래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 깊은 확신 가운데 우리는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를 얻게 될 때는 누군가의 말이 정말 타당하고 논리적일 때가 아닙니다. 야, 어차피 지나가는 일이니까 슬퍼할 필요 없어. 이럴 때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위로를 얻을 때에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힘들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내가 그 마음 알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나의 상황, 나의 아픔, 나의 절망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마음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것, 동정하시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초청을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담대히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무모한 배짱이나 뻔뻔한 또한 무례한 태도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대로 마음대로 죄를 지어놓고 아쉬울 때, 필요할 때만 뻔뻔하게 나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심령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겪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구속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는 그분의 체휼하심, 그분의 동정하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달려갈 곳, 그곳은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분께 더 가까이,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